Turn on the Echo Light. I know your friends don't like me.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에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락앤락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대한민국 내 최초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연 기업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Turn on the Echo Light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ho Light. Every step I take with hesitation, and I always miss the memories of the mornings we were high. I need to stop letting me down. 여러분들은 한국의 대표 온라인 식재료 판매 업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어딘가요? 오늘 함께 환경 보호에 불을 켤 기업은 바로 러브푸드, 러브라이프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에 설립되고서 대한민국 내 최초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열었는데요. 특히 샛별 배송으로 신선식품 배달 시장을 개척했는데 샛별 배송은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상품 입구부터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풀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마켓컬리는 2019년부터 유통과 친환경 열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올페이퍼 챌린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모든 포장재를 전환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마켓컬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며 앞으로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회수한 종이 포장재를 재활용해 그 수익금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의 추진 배경에는 그간 유통업계의 친환경 바람에 마켓컬리는 다소 비켜선 위치에 있었으나 과대포장과 관련한 잡음이 존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간담회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 친환경 유통업계로서의 한 발을 내디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켓컬리 샛별 배송의 냉동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박스를 친환경 종이 박스로 변경하고 비닐 완충 포장재는 종이 완충 포장재로 그리고 비닐 파우치와 지퍼백은 종이 파우치로 변경했는데요. 그 외에도 박스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바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고 아이스팩 역시 100% 워터팩으로 변경 도입했습니다. 위 프로젝트를 통해 마켓컬리는 기존 사용량 기준 연간 750톤의 비닐과 2130톤의 스티로폼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올페이퍼 챌린지라는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답게 박스 또한 재활용하여 고객이 배송받은 종이 박스를 문 앞에 내어두면 컬리는 다음 배송 시 회수에 폐지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금 역시 트리 플래닛에 전달해 초등학교의 교실 숲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연계된다고 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유통을 향한 고민이 담긴 올페이퍼 챌린지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마켓컬리. 우리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에 함께 동참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턴온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진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생활용품 바르게 분리수거 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용품은 우유값, 플라스틱과 병류, 화장품, 샴푸, 세제, 의약품인데요. 우선 우유값은 분리수거 전 깨끗이 헹구고 말린 후에 가위로 잘라 한 면으로 펼치는 게 정석이고 아니면 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병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구고 말리는 건 기본이고 재질이 다른 뚜껑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표 스티커 역시 재질이 다르기에 떼어내야 하는데 떼어내더라도 그 잔재가 남는 터라 이와 같은 부분은 물품 제작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장품과 샴푸, 세제는 내용물을 비우고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액상보다 고체형을 사용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화장품의 경우 키엘, 프리메라 등 공병을 가지고 올 경우 샘플이나 혜택을 주는 곳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제품의 분리수거인데요. 바로 의약품 분리수거입니다. 폐의약품의 경우 매립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되면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의약품은 약국 및 보건소로 가져가야 하며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현재의 시간을 투자해 미래의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의 시간에 행복을 더하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제로웨이스트 코너에서는 생활용품 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정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인지하는 것도 환경보호의 발걸음의 시작이겠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꿀팁을 마무리하고 마켓컬리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볼게요. 마켓컬리는 품질 최우선주의 아래 최상의 품질을 보유한 식재료를 선별하고 100% 직매입을 채택하여 공급자는 재고 걱정 없이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지금은 생태계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PL 환경 시대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켓컬리 측에서 영국산임을 내세워 수입 기저귀를 판 것에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 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해당 기저귀가 유해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가는 보통 기저귀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기저귀의 핵심 재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웨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 후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른 바 있습니다. 결국 마켓컬리는 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 및 물류 예측 등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물류시설 확충, 운영 효율화, 서비스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켓컬리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친환경 행보와 기업 운영에 제동이 걸린 듯 했는데요. 마켓컬리가 내세운 기조대로 친환경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유통과정과 판매에 있어서도 더욱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고객의 호응과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느리더라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에코라이터가 됩시다. Today I called to tell you that I'm changing But I don't think you have enough respect to see me try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마켓컬리와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 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Turn on the Eco Light.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천지인, 저는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You're with someone else. know your friends all lie. I know your friends don't like me. They want you for themselves. I know we'll never meet your expectations. H UBS.